멈추게 하고 이어폰 하나씩 나눠 들었던 그 노래 바람을 타고서 사랑했죠 아니 사랑하죠 아직 난 그댈 못 잊는 거죠 보내지 말걸 그랬나 봐요 이제와 후회를 하네요 그 흔한 사랑의 노래처럼 쉽게 난 잊혀질 줄 알았죠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가고 계절이 바뀌고 흐르는 시간에 내 맘을 맡기면 있게 해줄 줄 알았죠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아프지 않다고 괜찮을 거라고 아무리 애써도 지워지겠죠 잘 지내야 해요 그래도 사랑했죠 아니 사랑하죠 아직 난 그댈 못 잊는 거죠 쉽게 난 잊혀질 줄 알았죠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가고 계절이 바뀌고 흐르는 시간에 내 맘을 맡기면 있게 해줄 줄 알았죠 그런 게 괜찮을 거라고 아무리 애써도 눈물이 흐르죠 아주 조금씩 조금씩 지워